two, three, four, 따라와 어서 Put you in the mood, bottle with the juice Did it butter Bobby, shake it with a groove Got the revenue, blow it all on me and you Yeah, I got the sauce, put it on you, wanna eat it like an entree Get by 19, 벗어버려 Mask it down, 위나 못 가려 이제부터가 for real Pull it up, up, take it up, up, up Say, 빨간 불빛이 켜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어 편한 거 챙겨림책 무의식 빠져드는 식 풀어가는 시간 go through the night shit 가혹적인 여발이 어마마마마 미아쳐 눈에 미구 스타차차차 투박하고 세련된 너 밤문 내밀한 호흡 따라서 vamos Good girl 배하기 나름 어떤 장단에 맞추든 이제부터가 for real Pull it up up take it up up up Say 빨간 불빛이 켜지고 Turn it down.